멕시코에서는 우편 체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요. 길거리 우체통에다 편지를 넣죠. 그러면 언제 우체부가 와서 가져갈지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는 가능하면 우체국에 직접 가서 붙여야 한다고 하네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게 멕시코 우체통 같을 때가 있죠. 보내긴 보냈는데 가져갔는지 받았는지 도통 대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도 멕시코 편지처럼 직접 가서 왜 대답이 없느냐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사랑의 대답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띄워드립니다.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중에서 프란시스 레이와 릴리안 데이비스가 함께 부른 발라드 Pour ma mémoire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하이텔의 박채용 씨. 어떤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했다고 꼭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띄워주셨는데요. 그분에게서도 사랑의 대답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 하이텔의 김효원 씨는 친구 상훈 씨가 요즘에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은 것 같은데 친구로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 친구는 잘 해나갈 것을 믿는다고 열심히 일하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윤효진 씨, 친구 봉성 씨의 생일 축하해 오셨고요. 홍강호 씨와 대전의 오재훈 학생, 또 오늘을 사랑한다는 오창용 학생, 모든 고3들, 그 밖에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사연들 보내주셨네요. 하이텔의 이화영 씨는 미분 방정식 첫 시험을 보셨다고요. 아, 미분. 긴 말 않겠습니다. 괴로운 심정 다 아니까 노래로 달려드릴게요. 자, 시험 공부 중이라고 하신 권형민 씨도 다음 곡 들어보시죠. 하이틀의 김미연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Secret of My Success, 내 성공의 비밀 중에서 Love 테마, Water Fountain입니다.

and finally found the somebody who could make me be true, could make me be blue, or even be glad just to be sad thinking of you. Some others I've seen might never be mean, might never be cross or try to be boss, but they wouldn't do for nobody else. Gave me a thrill. With all your faults, I love you still. It had to be you, wonderful you. It had to be you. 오빠가 바로 얼마 안 있으면 군에 간다고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대전 중구 용두 2동의 전우정 씨, 잘 들으셨습니까? 10년 만에 몇 번을 헤어지고 만나기를 거듭하면서 마지막에 만나서 그래 당신이었어야 했어 라고 말하는 그 주인공의 마음 같은 노래입니다. 원래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를 해리 코닉 주니어가 불렀죠.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It Had To Be You였습니다. 카사블랑크에서 험프리 보가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오랫동안 헤어졌던 여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가 있지? 왜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사랑하기 때문에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웃기는 말씀. 남자와 여자가 사랑 이외의 것으로 맺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서부에서 동부까지 대학 진학을 위해서 떠나는 두 사람, 해리와 셀리. 그들의 만남은 서로 편리하려고 한자에 동승하면서 이루어졌지만요. 포도껍질을 탈탈 뱉으면서 말하는 해리 때문에 한바탕 논전을 펼치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해리와 셀리가 처음 만난 것은 셀리가 자신의 친구를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친구는 셀리에게 운전을 번갈아 해서 갈 겸 자기 애인 해리와 함께 동부로 떠날 것을 제의하지요. 셀리는 조금은 짜증스럽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차 밖에서는 해리와 친구가 꼭 부둥켜 안고는 떠날 생각을 안 하지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내지? 셀리의 해리에 대한 이런 첫 호기심은 어떤 괴물 같은 속물 남자의 생김새에 대해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해리는 여자를 섹스 파트너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속물일 뿐만 아니라 행동거지까지 아주 경망스러운 징그러운 남자였죠. 그래서 동부에 도착하자마자 얼른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났다 헤어졌다 이렇게 하기를 한 서너 번 하지요. 두 번째 만남은 공항 대합실에서였고 세 번째 만남은 서점에서 이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남은 12월 31일 밤 송년 파티장에서였죠. 이들의 만남을 보고 있으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기까지의 여정이 정말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연하게 만나서 첫눈에 서로 사랑을 느끼게 돼서 맺어진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는 영화 같은 사랑이라고 하죠. 하지만 인간사가 구불구불한 비탈길인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런 구불구불한 사랑의 비탈길을 가로질러서 성공한 커플의 얘기 때문이죠. 영화 Falling in Love의 Love 테마 Mountain Dance 데이브 그로이슨의 음악이었습니다. 서점에서 만난 또 한 커플이 있었죠. 의사의 아내로 아버지를 간호하러 가려던 메리 스트립 몰리와 출근길의 건축기사 프랭크. 이들은 맨하탄행 전철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메트로폴리스 뉴욕의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저 무감각하게 만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크리스마스 날, 이 두 사람은 각자의 남편과 아내에게 책을 선물하기 위해서 리졸리 서점에 들릅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와서는 남편과 아내가 선물을 뜯었을 때 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리책이었던가 그 중에 하나는 아마 그랬죠. 여하튼 이렇게 책이 서점에서 바뀐 인연으로 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무감각한 사람들의 이동수단에 불과했던 그 맨하탄행 전철은 이 연인들에게는 현실과 사랑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특별한 것이 됩니다. 그러던 중 몰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의사인 남편에게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몰리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걷잡을 수 없는 심정이 되고 또 몸이 건조한 일상에 젖어있던 프랭크 역시 자신의 생활에 반발을 느끼게 되죠. 그 결과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맙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일고 프랭크는 출장을 떠납니다. 그 후 몰리와 프랭크가 만난 지 1년이 지난 크리스마스 날 두 사람은 우연하게 처음 만났던 리졸리 서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프랭크는 몰리에 대한 사랑을 피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몰리가 탄 통근 열차를 향해서 달려가죠. 이 영화는 어떤 가정주부와 의사의 그 불륜의 만남을 그린 영화죠. 45년도에 만든 데이빗 린 감독의 영화 밀회 브리프 인카운터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밀회와 제목이 비슷한 미래라는 영화도 있어요. 카슨스를 미국판으로 바꾼 영화인데요. 여기서도 그 중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년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의 사랑찾기는 타성에 젖어서 삶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둥처럼 정말 갑자기 터져나오는 그런 열정으로 표현됩니다. 불륜과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고민 이런 것은 정말 진지한 멜로드라마에 있어서는 영원한 테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화 Love Story의 테마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바하와 비틀스와 나를 사랑했던 한 여인에 대해서. 영화 Love Story는 제니가 죽은 뒤에 그녀와 함께 즐겁고 사랑스러운 한때를 보냈던 그 눈 내리는 센트럴파크에 앉아서 혼잣말을 하는 올리버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하버드 법대생인 올리버와 이웃 레드클리프 여대의 음대생인 제니퍼의 만남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은 제니퍼의 당돌한 공격으로 시작되죠. 이태리 이민으로 제과점하는 집의 딸인 제니는 아르바이트로 도서관 출납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도서관에 올리버가 나타납니다. 책을 빌리기 위해서 이웃 레드클리프까지 온 거죠. 제니는 왜 여기로 책을 빌리러 왔냐면서 괜한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올리버 베네트인 것을 알고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비아냥거리죠. 왜냐하면 하버드에는 올리버의 집안이 기증을 해서 베네트 홀이라고 이름 붙인 건물이 있었으니까요. 올리버는 그녀의 괜한 트집에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제니가 말하죠. 커피를 사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서 아이스하키 시합장에도 가고 또 함께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러브스토리의 명언, 사랑이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명대사에 알맞는, 아주 걸맞는 사랑을 하게 되죠. 우리는 아주 곱고 또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비비안 리와 로버트 테일러가 주연한 애수는 전쟁의 와중에 휩싸인 두 연인의 슬프고 고운 사랑의 얘기죠. 1차 대전 중에 영국의 런던은 독일 비행기의 공습과 전선으로 떠나는 병사로 가득한 공포와 슬픔의 도시였습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도 발레리나를 꿈꾸면서 일하는 마이러, 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전선으로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장교 로이, 그 둘의 만남은 독일군의 공습이 있던 날 이뤄집니다. 로이는 겁에 질린 마이러를 방공호로 이끕니다. 공포와 어둠이 영혼을 잠식하는 것 같은 방공호 안에서 이 두 사람은 첫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워터로 브릿지에서 발레 슈즈 마스코트를 어루만지면서 마이러를 생각하는 로이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가장 슬픈 사랑의 이야기는 펼쳐지죠. 글쎄요, 어쩌면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난 그 방공호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예약된 그런 사랑이라고나 할까요? 영화 S 중에서 Old Rain Sign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마이크 샌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never brought to mind?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for the sake of old lang syne? For all 영화 S 중에서 올드 잉사인 마이크 샘 합창단이었습니다. 에스나 러브 스토리가 옛날 사랑 이야기의 대표작이라면 오늘날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진 목승 감독의 홍콩 영화 천장지구는 비전이 없는 남자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고전적인 터치 영화죠. 오토바이 스피드 광인 유덕화는 미래라고는 조금도 없을 것 같은 홍콩 암흑가의 건달입니다. 그는 깽단의 강압에 못 이겨서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그 경찰의 추적을 받던 중에 한 소녀를 인질로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길에서 정말 돌발적으로 만난 셈이죠. 도심을 벗어나서 경찰의 추격을 따돌린 유덕화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놓습니다. 깽단의 일행은 그녀가 자신들의 얼굴을 봤다면서 죽이자고 하지만 유덕화는 그녀를 살려보냅니다. 부잣집의 얌전한 외동딸인 오창녀는 그때부터 그에 대한 사랑의 열병에 빠져듭니다. 유덕화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마카오를 피하지만 마카오까지 그녀가 따라오자 어쩔 수 없이 그녀와의 사랑에 빠져듭니다. 박스카로 하는 경주가 벌어지고 칼과 총이 휘둘러지며 피가 난무하는 암흑가의 생활. 유덕화는 그녀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되찾지만 그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깽단이 자신의 친구를 죽이자 그는 복수할 것을 결심하죠. 마지막 장면에서 오청년에게 웨딩드레스를 훔쳐입힌 유덕화는 오토바이 뒤에 그녀를 태웁니다. 그리고 한밤중 아무도 없는 성당에 내려놓고는 홀로 복수의 길로 나서지요. 그리고는 격투 중에 가스통으로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연인인 유덕화를 찾아 나선 오청년은 웨딩드레스 타락을 길게 끌면서 통행이 뜸해진 한밤중에 고가도로를 하염없이 뛰어가지요. 아, 이 암흑가 킬러와 여염집 소녀의 사랑. 이 주제는 30-40년대 필름 누아르의 전형적인 사랑의 패턴입니다. 아무런 미래도 없는 사나이와 또 아주 밝고 아름다운 장밋빛 밖에는 보지 못하고 살아온 순진하고 맑은 여인. 이런 두 사람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운명에 정해준 대로 비련의 결말을 맞게 되죠. 为什么要伤心？短暂的温柔已经足够，充满我的离愁。 유덕화가 거의 마지막 장면에 오토바이 뒤에 오청년을 태우고 끊임없이 피를 흘리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정말 너무나 비참한 장면에 흐르던 노래였죠. 비안드의 노래, 또한 산더 원러, 짧은 순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곡은 아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인천의 순일씨, 원희현숙, 과친구, 영화동아리, 꽃대리 친구들, 또 충암고 1학년 일반 친구들과 주민우씨가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김대원 학생이, 또 노현우씨도 예전에 신청을 해주시고, 서울 강동구 암사 4동의 안소연씨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랑이 시작되는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께 그런 영화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만남의 장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꼭 도서관이니 서점이니 아니면 그 전장의 방공호가 아니라요. 아비정전에서 그 어떤 허무함, 아주 진부함밖에 없을 것 같은 극장 매표소에서 장만옥과 장국혁의 만남도 시작이 되고요. 또 아주 드라이한, 삭막한 그런 사무실, 고객과 그 주인이 만나는 그런 곳에서도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연한 방문객, 그리고 사랑과 추억이 그런 경우가 되겠죠. 또 아이들의 학교 기숙사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과 여에서 그 여자와 그 남자는 그렇게 만나죠. 그런가 하면 베를린 천사의 시를 보면 공마단에서 사랑이 시작되고요. 나인 오브 위크에서 보면 카페에서 만남이,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아주 독특한 경우로는 메이드 인 헤븐을 들 수 있죠. 천국에서 이미 그 사랑의 만남이 시작됐으니까요. 하지만 에릭 크래프트는 죽은 아들을 하늘에서 만나고 싶다는 그런 심정을 이 노래에 담았죠. 영화 러쉬의 주제곡입니다. 하이텔의 이영재 씨가 친구 여동생의 생일 축하를 하면서 띄워주신 곡인데요. 자, Tears in Heaven 들어보시죠. 러쉬 중에서 Tears in Heaven, 에릭 크랩튼이었습니다. 하이텔의 민철호 씨, 대화방에서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하이텔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는데 그때 짬이 없어서 소개를 못해드렸는데요. 최독조 씨가 야학 학생 모집을 도와달라는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대신 야간 고등학교인데요. 거기서 94학년도 학생을 모집하니까 이런 대로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한번 문의해보세요.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392-4414, 392-4414로 전화를 하셔서요. 야학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김에 저희 주소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만남의 장소, 저희 주소는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 1동의 김한우 씨가 바로 이 주소로 엽서를 주셨는데요. 자,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프리윌리 중에서요. 뉴 키즈 온 더 블락이 부른 노래죠. Keep on Smiling. Peace. Baby.